저 비가 내 눈물일 거야. 널 만나지 않고 그냥 왔더라면 막연한 그리움에 한평생 가슴 아팠을 거야. 때로는 미워도 하고 또 때론 힘들게 해도 너를 만난 지금 이 순간 나는 너무 행복하다. 죽어도 좋을 만큼 좋은 거. 그래서 나는 너를 가슴에 안기로 했다. 그래서 나는 너를